노동신문은 10월 31일 특대용 정치 추문 사건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 정권의 초악한 실상을 평한다. 이런 제목의 론평원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글은 지금 남조선에서는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대용 권력 부패 사건이 공개되어 사회 전체가 충격과 경악으로 죽가마처럼 꿇고 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경악케 하는 박근혜 최순실 추문 사건은 현대사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가장 기형적이고 가장 비정상적이며 가장 우매한 박근혜 정권의 실체에 대한 명백한 논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4.19의 함성으로 리승만을 거꾸로 뜨린 것처럼 반파시오 민주화의 거세찬 함성으로 박정희에게 비참한 종말을 안긴 것처럼 5.18과 6월 민주항쟁으로 민주의 새봄을 안아왔듯이 반인민적 악정과 동족대결 친미사대에 미쳐날뛰며 결의의 머리 위에 온갖 재앙을 불러오리는 박근혜 일당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